안녕하세요. 잉여즈 마리입니다. 빠밤. 빠밤. 네. 저는 제주만한 잉여를 줄여서 제잉이라고 하고요. 저는 초원입니다. 네. 저희 목소리가 사실 좀 비슷하죠. 근데 지금 최대한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.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지금. 아 물론 아예 다르게 하면 아예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러면 되게 말하는 게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원래 목소리로 갔는데 원래 목소리가 좀 비슷해요. 둘이 너무 오래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좀 떨어질 때 된 것 같은데. 어 네. 10년이면 오래 봤지. 그렇죠. 어쨌든 톤 낮아졌어. 방금 전에 톤 낮아졌어. 평소에 좀 더 낮은 게 제잉이고요. 이제 평소에 더 높은 톤인 게 접니다. 네, 초원 씨입니다. 네. 네, 이제 둘이 흥분하면 반대예요. 제가 더 높고 저쪽이 더 낮아요. 웃는 소리가 약간 조금 더 걸걸하죠, 제가. 아, 이렇게 됩니다. 아, 이거예요. 바로 지금. Right now. Right now. 네,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한 거는요. 네. 어, 책과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. 네. 어, 기본적으로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그 책 안에 있는 책들을 읽고 나누는 얘기가 기본이고 그 외로는 뭐 영화도 보고요. 보고 싶은 영화들이라던가 어, 아니면 뭐 노래도 뭐 할 수도 아,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얘기한다던가 뭐 이런 뭐 할 수도 있고요. 뭐. 앨범들 뭐 그런 거 소개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는 이제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보통 얘기를 하는 측면의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감상을 나누는 팟캐스트입니다. 다른 분들 같은 전문성을 찾으시면 안 되고요. 여기는 이제 가볍게 듣고, 네. 쟤는 뭐라니? 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하호호 라던가 되게 심각하게 라던가 원하시는 대로 들으면서 네. 감상을 같이 나누시면 되는 곳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어. 그 중심이 되는 책. 네, 중심이. 아, 어? 지금 들리시나요? 이 차 소리? 들리실지도 몰라요. 이게 저희가 그 전문적인 녹음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잔잔한 생활 작품들 지금 들리고 있는 뒤에 이 엄청난 공기 소리 이게 저희의 히터 소리거든요. 저희의 생명줄과 같은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잡음이 들려갈 수 있다는 거 많이 네. 추워요. 화이트 노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점. 네, 그 공간을 빌려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그리고 그렇죠. 마이크가 그렇게 저희 고급 마이크 쓸 정도로 부르자가 아닌 아니라 네. 근데 희한하게 감도는 좋아가지고 어, 이상한 소리 잘 들어가는 어, 저희 목소리보다 다른 소리를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이크라서 저 친구한테 이름 하나 붙여서 욕이라도 좀 해주고 싶어요. 어, 지금 살짝 이렇게 지직지직하는 게 바람 소리입니다. 간간이 네. 들릴 수 있으니까요. 놀라시지 마시고 그냥 쟤네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뭐 물론 엄청나게 열악한 건 아니지만 뭐. 네. 마이크 있으면 다 했죠 뭐. 그렇죠. 뭐 그거 있으면 다 했지 뭐. 네, 저희 중심이 되는 책은 이제 2016년에 나온 되게 따끈따끈한 책이고요. 심지어 그것도 9월에 나왔어요. 9월 말에 9월 30일. 9월 말에 나온 책인데 1판 1세. 이제 책 제목은 모퉁이 책 읽기라는 책이고요. 네. 이매진이라는 출판사에서 안미선 씨가 지었습니다. 음흠. 어, 그리고 부제로는 여자들의 책 읽기, 책 속의 여자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엮어진 게 아, 여성주의 저널 일다와 한국 여성 민우의 블로그에서 몇 년 동안 연장글들을 모은 책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제도 붙고 글 자체도 되게 짧고 많아요. 블로그에 네. 연재됐던 글의 느낌이죠. 네, 그래서 블로그 글은 그렇게 사실 길지 않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짧게 짧게 여러 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 블로그라고 생각하면 꽤 긴 편이죠. 긴 편인데 어. 책으로 볼 때는 한 두세 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되게 가볍게 없게 읽기 좋다라는 생각을 받아서 그쵸? 선정을 했고요. 눈앞에 그냥 있어서 집어왔는데 좋아서 선정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. 네. 그렇죠. 네, 이전에 읽던 저희 프로토 이제 녹음본들 작년에 네. 작년에 한 네 번 녹음했던 그거요? 네, 작년까지랑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의 1차적인 녹음본이었던 그 책 같은 또 경우는 있었죠. 이거랑 네. 같은 컨셉으로 했던 같은 컨셉인데 대신에 이제 좀 더 책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? 선정되어 있는 책들이 조금 더 긴 그쵸? 책이 아, 많아서 되게 이제 단권보다는 이제 장편 소설이라던가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책을 찾다가 저희가 고양이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에서 이제 한번 저자를 맛보고 작년에 저자를 맛보면서 너무 길어 이제 그런 책 말고 좀 우리가 할 만한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자 해서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? 하고 싶어요. 할 수 있겠지. 할 수 있겠지? 아니, 뭐. 그래요. 올해의 우리들 한번 믿어봅시다. 올해의 우리는 믿을 거예요. 네. 아마. 미래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똥을 던져봅시다. 아, 뭐 이제 토스 해주면 걔는 또. 알아서 하겠죠? 과거에 이러면서. 아, 죄송해요. 어쨌든. 네,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. 네. 뭐,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할 거예요. 네.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, 사람이. 요 책 같은 경우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마다 10개의 꼭지가 있어요. 되게 짧은 꼭지들로 10개씩 있어서 책 자체는 230페이지 정도? 그쵸. 네, 네, 네. 230페이지 조금 안 됩니다. 그래서 책 자체는 되게 짧은 책이고 얇은 책이고 근데 여기에 40꼭지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40꼭지에 책 한 권씩만 있어도 40권이에요. 그쵸? 근데 저희가 이것만 하면서 책만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사는 게 아니니까 여기 있는 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간 중간 저희가 좀 마음에 들었던 아니면은 뭐 아 이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런 책들을 골라서 좀 더 가져올 것 같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네 1부로 들어가 볼까요? 1부 제목이 모퉁이에서 날개짓하다. 네, 모퉁이에서 날개짓하다라는 이게 사실 부를 나눈 게 의미가 있을까? 뭐 그냥 시간 순으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조금 들지만 뭔가 의미가 있겠죠? 그건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 1부의 첫 꼭지는 갇힌 말들의 환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줄리아 카메론의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좀 더 깊게 다룬 걸로 하고 그런 날이 올까요? 아니요. 사실 아티스트 웨이를 안 읽고 저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그래도 뭐 꼭지 얘기 정도는 조금 붙일 거예요. 이제 책 전체를 얘기할 거라. 네, 두 번째 꼭지는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나요? 라는 제목으로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 나를 같이 공유할 친구가 있을까요? 라는 제목으로 이주 여성 인권 포럼에서 나온 이거 읽기 쉽지 않아요. 이주 여성 인권 포럼. 깔끔했어. 지은이. 인.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. 요 사실 내용이 되게 좋았는데 요 책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. 이게 포럼에서 나온 책이라서 한번 찾아봐야죠. 네. 우선 네. 저희가 좀 더 마음에 끌리는 그런 책들은 나중에 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네, 그 다음 꼭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마르얀 사트라피라는 분이 지은 바느질 수다라는 책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굉장히 하고 싶어요. 아, 페르세폴리스의 원작자이자 감독이시네요, 지은이가. 애니메이션. 네, 잘 몰라요. 난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책도 실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설국열차도 원 만화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페르세폴리스. 페르세폴리스. 페르세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 책을 본 적은 있는데 어떤 글을 쓰셨을지 실제로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네요. 네. 그 다음에 주름 잡힌 아버지의 웃음이 나를 본다 라는 제목으로 아니 에르노의 남자의 자리라는 책을 얘기하고 계시고 이 책은 구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열린 책들에서 나와서 그렇구나. 관심 되게 없어 보이는데? 관심 되게 없어 보이는데? 제가 좀 네, 안 할 것 같아 이 책. 이 책 안 할 것 같아. 노력해 볼게요. 그 다음은 혼자 날아봐 길을 잃는 게 뭐고 대수냐 라는 네. 제목으로 캐롤 앤 앤더슨의 단독비행이라는 책입니다. 단독비행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던 집들의 안부를 묻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 여성 민우회에서 나온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책인 것 같아요. 호마니타스에서 나온 거니까. 네. 아, 이거는 네. 이제 뭐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네, 집에 관련된 얘기, 뭐 우리는 전세니, 뭐 월세니 하는 그런 얘기. 한국에서는 워낙 또 그런 그쵸. 주제들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잖아요. 하우징 구조에서 전세라는 게 그래서 맞아요.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조금 저는 와닿는 얘기가 아니라서 이제 또 이 또한 스킵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. 근데 뭐 왜 안 와닿는지 이런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. 그 다음 꼭지가 어머니의 책임은 두려울 정도로 많다라는 제목의 꼭지이고요. 네. 책 같은 경우는 샌드라 스카가 지은 어머니의 약육과 타인의 양육이라는 책이 그렇죠. 소개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마 뭐 여자라는 성별을 가진 입장으로서 되게 얘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이게 책이 생각보다 좀 옛날에 나온 책이죠. 1992년. 그러니까 이 책이 92년도에 번역이 돼서 나올 정도면 그 전부터 논의가 어딘 그러니까 외국이죠. 그쵸, 이 사람은 외국인이니까. 샌드라스카는 외국인이니까. 외국에서 논의가 나와서 근데 그쵸. 이게 번역이 92년에 이루어졌을 정도면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읽어볼 것 같아요 아마. 뭐 지금 이제 담론화되고 있는 그런 주제와 얼마나 그 시대의 담론은 또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고 생각보다 찾기 쉬울까? 모르겠어요. 92년도작이라 이라는 게 되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그쵸. 멀죠? 그쵸. 25년 전 작품이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료로서, 도서관이라던가 자료로서 뭐. 아카이브에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정 보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구하겠죠. 그 다음에 셋둘 하나 그리고 제주바다라는 제목으로 정희은 씨의 여행 혹은 여행처럼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. 굉장히 여행과 관련돼서 저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는 집순이라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인가요 이게? 네 마지막입니다. 네, 마지막 꼭지로 바람 부는 자리에서 여성들의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정상순 씨의 시골 생활이라는 책을 얘기하고 계신데요. 재밌었어요. 지글스 귀엽지 않나요? 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이 만드는 잡지 지글스. 근데 이 책은 최신작이네요. 2015년이면 그렇죠. 네, 이 파트에서 가장 최신작인 것 같아요. 문학과 맞아요. 지성사에서 나온 책이고 2012년, 뭐 11년, 15년 아, 뭐 다른 책도 있었는데 뭐 가장 최근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있는 책들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이제 일부 자체는 이렇게 10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한 4-5 권 정도 읽지 않을까. 정해져 있지 않아. 저희는 항상 오픈을 추가합니다. 플랜 A 하나만 있으면 힘들잖아요. 그리고 이런 책 읽기 중간중간으로 네. 아니면은 뭐 거의 연달아서 읽을 수도 있지만 네. 영화라던가 뭐 다른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를 많이 많이 할 거예요. 근데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여성주의 같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좋은 책 많잖아요. 솔직히 여기 말고도 이 책 말고 나 이 책 읽기 싫다고 이러면서 이 책은 아닌데 딴 거 읽고 싶다 이러면서 막 갑자기 갖고 올 수도 있고요. 그래도 우선 그 전에는 예고는 드리니까 네. 뭐 당황은 할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없을 거예요. 여지가 참 많은 방송입니다. 원래 사람이 가능성을 이렇게 항상 열어둬야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놀라서 컵을 너무 세게 내려놨어 지금. 약간 뭐 확정된 거 있으면 좋은데 꼭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좀 유하게 딴 데가 빡빡하잖아요 사는 게. 다른 게 빡빡하니까 유하게 가는 걸로 합시다.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은 프롤로그고요. 이제 1화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바로 갈 것 같아요. 네. 책 같은 경우에는 2화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프롤로그 1화, 2화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1화는 영화일 확률이 굉장히 한 98% 정도? 근데 영화 선정은 아직 사실 안 됐습니다. 이게 되게 보고 싶은 영화와 보기로 한 영화의 사이에서 갈등을 때리고 있어서요, 저희가. 보기로, 그쵸. 보고 싶은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네. 그쵸? 뭐, 큰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소소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. 마가 떴다. 마가 떴다. 마가 왔다. 네. 그러니까 뭐 심각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할 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가볍게 혹은 편안하게 라고 할 수 있겠죠. 편안하게 서로의 얘기를 나누면서 공유, 감정을 공유하고 뭐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될 예정입니다. 무슨 갑자기 한국어로 썼는데 왜 이렇게 번역투가 나오는지 모르겠네. 렉 걸린 거예요. 지금 막 이렇게 뇌에서 당황했어. 그런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건 아마 커트가 조금 될 거니까 난 그걸 믿어요. 편집을 믿어요. 화이팅. 누가 화이팅인 거야? 누가 화이팅인 거야? 편집할 사람이. 무편집본으로 올린다. 아, 안 돼요. 그건 안 돼. 네, 어쨌든 네. 잉어 같지 않은 잉어들의 만남 오늘은 여기서 끝. 또 봐요. 빠잉. 빠잉. 빠잉. 안녕. 빠이.